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유세요 야면 서울 교리 하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서울에 있는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 국방부와 외교부에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항의문을 들이댔습니다. 항의문은 박근혜의 지시로 일본과 체결한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위법적이며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규탄하고 현 집권자가 일본의 과거 범죄를 청산하며 재무장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옳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.